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알제리,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탄자니아, 앙골라에서 축전 채택 모임, 집회, 강연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 등 다채로운 경축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 분원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분원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번영하는 평양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알제리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